파도소리 여름밤은 깊어만 가고 잠은 오지 않네 Oh it's summer day Oh it's summer day yeah. I'm dreaming of you 조개껍질